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의례 방문해 온 제리 빌레이 총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계 개혁교회 친교회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